지금 우리는 올바른 자기평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Estamos estudiando de correcta autoevaluación de nosotros. 올바로 자기평가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Y para hacer correcta autoevaluación hay que hacer tres preguntas. 나는 누구인가? ¿Quién soy yo? 정체성입니다. Esto es identidad.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Y a dónde pertenezco? 안정감입니다. Esto es seguridad.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Es tercera pregunta. 그것은 의미에 대한 질문입니다. Y esto es significancia. 나는 어떤 일을 하기로 되어 있는가? ¿Y para qué trabajo estoy destinado?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그 답을 줍니다. Y ahora Romano 12, 6 a 8 nos da la respuesta. 6절부터 8절까지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Y vamos a leer versículos 6 a 8. Dice, de manera que teniendo diferentes dones, según la gracia que nos es dada, si él de profecía usese conforme a la medida de la fe, o si de servicio en servir, o el que enseña en la enseñanza, el que exhorta en la exhortación, el que reparte con liberalidad, el que preside con solicitud, el que hace misericordia con alegría. 6절에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습니다. Y en versículo 6, de manera que teniendo diferentes dones según las gracias. 얼마나 다릅니까? Y que cuánto diferente es? 6절에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Y según la gracia que no es dada. 우리는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Y cada don que recibimos son diferentes. 그러나 모든 지체로 함께 엮여져 있습니다. Pero como el diferentes miembros está atado todo. 그런데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Y ahora qué quiero saber yo? 신체의 각 부분이 역할을 맡은 것처럼 Y como cada parte de cuerpo tiene diferente función. 나도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Y yo también tengo función que hacer. 내 역할은 무엇인가? ¿Qué es mi función? 우리는 받은 은사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Y nosotros recibimos diferentes dones. 은사는 무엇인가? ¿Y qué es don? 우리는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Y ahora vamos a estudiar qué es lo que hemos recibido de Dios. 은사는 대가 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El don es dado por Dios sin trabajo.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No podemos comprar con dinero. 공부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No es por estudiar lo conseguimos. 대가 없이 커져 주어지는 것입니다. Y sin trabajo lo conseguimos. 여러분 노트에 A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Y vamos a mirar su nota punto A.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영적 은사를 발견하고 발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Dios desea que yo descubra mi don y lo desarrolle.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Y todo el mundo recibió don de Dios.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Por eso Dios quiere que lo descubra. 발견하고 발전시키기를 원합니다. Y que lo descubra y desarrolle.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Y porque para hacer la voluntad de Dios eso es absolutamente necesidad. 은사를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Si nosotros no sabemos el don que tenemos no podemos hacer voluntad de Dios. 두 번째 은사는 한 사람으로서 나의 가치에 찍은 하나님의 승인 도장입니다. Y esto es el lo que Dios selló con valor a una persona con valor.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Y Dios selló mi valor con dones. 은사는 나의 진정한 필요를 만족시키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Y ahora con don nosotros podemos experienciar nuestras necesidad práctica. 네 번째는 의미 있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아주 유익합니다. Y ahora nuestro don es muy muy beneficioso en desarrollar relación con otro.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Todos nosotros no podemos vivir solo.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삽니다. Y nosotros vivimos relacionando con otros. 내가 없는 것은 받고 Y lo que no tengo, yo recibo de otro. 내가 있는 것은 줍니다. Y lo que yo tengo, yo doy a otro. 저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Y yo no puedo todas las cosas. 잘하는 게 있고 Hay cosas que yo hago bien.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Hay cosas que yo no puedo hacer bien. 저는 사람들이 티칭을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Y muchas personas me dice yo hago buena enseñanza. 지난 25년 동안 티칭을 했습니다. Y en el último 25 años yo enseñé. 한국에서도 하고 En Corea. 미국에서도 하고 En Estados Unidos. 브라질에서도 하고 En Brasil. 아르헨티나에서도 en 하고 Argentina, 호주에서도 하고 In Australia. 여러 곳에서도 티칭을 했습니다. En muchos lugares yo he enseñado. 그것이 제 은사입니다. Y esto es mi don. 리더십의 은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Y también dice don de liderazgo.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Y por eso yo guío muchas personas. 그러나 저는 손재주가 없습니다. Pero no tengo el manualidad. 제 손에 오면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Y cuando yo agarro algo se quiebra.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장난감을 고쳐달라 그럽니다. Y mis niños trae juguetes quebrado y me dice repararlo. 아빠 이거 고장 났어요. No, esto está roto. 고쳐주세요. Que me repare. 제가 만지면은 Yo lo trato de reparar. 더 많이 고장이 납니다. Y quebra entero. 저는 손에 재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Y porque no tengo buena manualidad. 저는 컴퓨터를 잘 만지지 못합니다. No puedo manejar bien computadora. 컴퓨터가 고장 나면 당황합니다. Y cuando computadora no funciona, me pongo muy nervioso. 그래서 저희 스텝 중에는 항상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Y por eso en mi trabajo hay alguien quien hace mejor. 저는 그 사람에게 티칭을 가르칩니다. Yo enseño enseñanza a él. 리더십도 가르칩니다. Yo enseño liderazgo a él. 그러나 제가 못하는 컴퓨터 부분의 도움을 받습니다. Pero yo recibo apoyo de computadoras de él. 은사는 의미 있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유익합니다. Por eso don es necesario para tener una relación de significancia. 여러분은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Y todos nosotros tenemos diferentes dones.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Y nadie puede hacer todo solo todas cosas. 그러나 여러분이 함께 모이면 큰 일을 이룹니다. Pero si juntos unidos trabajando juntos puede hacer grandes cosas. 그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Esa es manera de hacer obra de Dios. 저는 한국말을 합니다. Yo hablo coreano. 영어를 조금 합니다. Y yo hablo inglés también. 스페니쉬 전혀 못합니다. Y español yo hablo. Él dice no, pero él habla un poco. 그래서 장성 교사님이 필요합니다. Y por eso yo necesito misionero Jorge. 이것이 서로 돕는 것입니다. Y esto es el trabajo en equipo. 내가 없는 것 받고 lo que yo no tengo lo recibo. 내가 있는 것 주는 것입니다. Y lo que yo tengo yo doy. 다섯 번째 은사는 ahora don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Es absolutamente necesidad para dar una vida de influencia.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영향력을 끼칩니다. Y con lo que yo hago bien, yo influencio otra persona. 여러분은 누구나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Y ahí usted tiene algo que hace bien. 만약에 모르신다면 발견하셔야 됩니다. Si usted no sabe qué es eso, hay que descubrirlo.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Y pregunte a su amigo que conoce bien a usted. 분명히 여러분은 잘 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Hay cosas que usted hace bien. 그것이 여러분의 은사입니다. Eso es su don. B번을 보겠습니다. Y vamos a ver el número B. 영적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Y este don es poder especial de Dios a todo cuerpo, todo miembro de cuerpo del Señor. Yeah. 영적인 선물. Ahora es un regalo espiritual. 어떤 종류의 은사인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Ahora describe qué tipo de don. 그것은 본질상 영적입니다. Ahora todo don es esencialmente es algo espiritual. 은사의 원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Y cuando eso rectifica el fuente de don.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것입니다. Y de dónde viene dones viene de Dios. 3번의 은사란 말은 카리스타마란 말입니다. Y don esto en palabra griega es carismata. 영적 은사를 가리키는 말로 신약에서만 사용됐습니다. Y esto es el don espiritual solo usado en Nuevo Testamento. 어근은 카리스며 신약에서 150번 사용됐습니다. Ahora el palabra principal es caris. 실제로 무엇인가를 받았다는 개념을 내포합니다. Y eso tiene concepto de recibir algo realmente. 이것이 영적인 은사입니다. Y esto es el don espiritual.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Y Dios lo dio.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Y por la gracia de Dios lo dio.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Y por eso nosotros recibimos don de Dios.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Y todos los creyentes recibió don. 거저 받았습니다. Y gratuitamente.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Y por la gracia de Dios, Dios nos dio. 그러면 영적 은사는 누가 무슨 목적으로 줍니까? 10번입니다. Y para qué propósito Dios dio estos dones?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Efesios 4, 7 a 11. Vamos a buscarlo.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fesios 4:7-11 dice: Pero a cada uno de nosotros fue dada la gracia conforme a la medida del don de Cristo. Por lo cual dice: Subiendo a lo alto, llevó cautiva la cautividad y dijo: dio dones a los hombres y eso de que subió que es sino que también había descendido primero a las partes más bajas de la tierra. Amén. Hasta 11. El que descendió es el mismo que también subió por encima de todos los cielos para llenarlos todo. Y él mismo construyó a unos apóstoles, a otro profeta, a otros evangelistas, a otros pastores y maestros. Amén. 7절에 보시면은 이 versículo 7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A cada uno de nosotros fue dada la gracia conforme a la medida de don de Cristo. 그래서 이것은 내려오셨던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Y por eso el Cristo quien descendió y nos repartió.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Y Cristo él descendió de los cielos. 그는 이 땅에서 계셨습니다. Y él estuvo en la tierra.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Y él ascendió al cielo otra vez.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Y al ascender él repartió regalo a nosotros. 그 선물이 은사입니다. Y ese regalo es dones. 그 선물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Y ese don, ese regalo Cristo nos dio. 이것은 구원의 순간 예외 없이 모든 신자에게 분배됩니다. Y en momento de salvación todo creyente recibe don de Cristo. 모든 신자입니다. Y todo creyentes.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시는 것입니다. Y Dios lo da cuando uno cree en Jesucristo. 모든 신자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Todo creyente tiene dones. 모를 수는 있습니다. Y uno no puede saber qué es. 그러나 은사가 있습니다. Pero tiene dones. 세 번째,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분배됩니다. Y Dios lo repartió para beneficio de otros.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읽겠습니다. Y 1 Corintios 12, 12장 7절입니다. 12:7.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Y ahora dice Corintios 12:7. Pero a cada uno les es dada la manifestación de espíritu para provecho. 은사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눠 주신 것입니다. Dones repartidos para aprovechos.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Y para edificar cuerpo de Cristo. 그래서 네 번째, 이것은 각 신자의 최선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광과 목적의 일치대로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나눠 주셨습니다. Y Espíritu Santo lo repartió para propósito y gloria de Dios. Y esto es el preocupación, ese es la atención primordial de los creyentes. 하나님 마음대로 주신 것입니다. Y según el gusto de nuestro Dios.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No es lo que usted quiera.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Y Dios lo dio. 이것은 은혜의 기반 위에 분배됐습니다. Y esto es el basado en la gracia de Dios repartió a nosotros.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Y soberano Dios lo repartió en manera de soberanía. 로마서 12장 3절의 명령은 이 로마노 12:3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Y vernos discernirnos de nosotros autoevaluarnos correctamente. 왜 그렇습니까? ¿Y por qué? 로마서 12장 4절 5절에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Y por qué en versículo 4 y 5 de Romano 12 nos da la respuesta? 우리 자신을 정확히 봐야 하는 이유는 la razón que nosotros hay que tener correcta autoevaluación de nosotros 우리 각자에게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Y por qué cada uno de nosotros tiene alguna función específica?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이 로마노 12:6-8 하나님의 은혜로 이 por la gracia de Dios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Hay deber que necesitamos hacer.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Qué es nuestra responsabilidad? Entonces 영적 은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Y qué actitud hay que tener sobre el dones espirituales? 여러분 노트 D를 보시기 바랍니다. Y que ustedes vean el D de su nota. 영적 은사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Y qué tipo de actitud hay que tener sobre los dones espirituales. 첫 번째, primero, 받은 은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Y hay que enfocarse en los dones que uno recibido. 로마서 12장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Y Romano 12, 6 y 7 vamos a leerlo. De manera que teniendo diferentes dones según la gracia que no es dada, si el de profecía úsese conforme a la medida de la fe, o si de servicio en servir, o el que enseña en la enseñanza. 8절까지죠? 7절까지만 읽으세요. 예. 예. 거기에 보면은 일곱 가지의 은사가 나옵니다. Y ahí nosotros encontramos siete dones. 근데 자세히 보면은 si nosotros lo vemos en detalle, 일곱 가지 중에서 y entre estos siete dones, 네 가지만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Y solo cuatro tiene artículos el propio. 여러분의 성경에 정관사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Ahora no sé si usted tiene el artículo propio. 일곱 개의 은사가 있습니다. Hay siete dones. 그 중에 앞에 네 개만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Y solo cuatro lleva artículo propia. 왜 그렇습니까? ¿Y por qué son? 바로 그 은사를 얘기합니다. Y paro eso habla ese don.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Qué quiere decir eso? 내가 받은 바로 그 은사입니다. Y ese don que yo he recibido. 받은 은사에 초점을 맞추라 그랬습니다. Hay que enfocar el don que ha recibido. 자, 우리 한번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Y vamos a hacer una práctica. 여러분의 노트에 en su nota. 여러분이 잘 쓰시는 손으로 ustedes escribe bien.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기 바랍니다. Escriba su nombre en su nota.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 Escriba su nombre. 자, 이번에는 잘 쓰지 않는 손으로 이름을 쓰겠습니다. Y ahora con otro mano que no siempre usa, con ese mano usted escribe su nombre. En la nota, con otro mano. 자, 느낌이 어떻습니까? ¿Y cómo se siente ustedes al hacer eso? 편하지가 않대요.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Y tardó más tiempo? 예, 힘들었습니다. ¿Y no es difícil? 결과는 형편없었습니다. ¿Y el resultado era feo? 왜 그랬습니까? ¿Por qué es así? 은사를 생각해 보세요. ¿Y piense de don?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el don que Dios le dio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Y le hace trabajar efectivamente. 여러분의 은사가 아니면은 si no es su don, 시간이 더 걸립니다. Tarda más tiempo. 힘듭니다. Es difícil. 결과가 형편없습니다. Y resultado es pobre.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은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Y por eso hay que enfocar en don que yo he recibido de Dios. 여러분이 없는 은사에 관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No ponga mucha atención a los dones que usted no tiene.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Porque el que dio es Dios.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Porque 주셨습니다. Dios conoce muy bien de usted. 받은 것에 치중하시기 바랍니다. Y por eso hay que enfocar de lo que ha recibido de Dios. 두 번째. Segundo, 은사는 옳은 방법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Y hay que usar, hay que utilizar dones en manera correcta.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En versículo 8. 8절 읽겠습니다. Y el versículo 8 leo, el que exhorta en la exhortación, el que reparte con liberalidad, el que preside con solicitud. El que hace misericordia con alegría. Amén. 여기에는 세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Ahí sale tres dones. 여기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Y aquí no hay el artículo propio. 지금 로마서 12장에는 일곱 가지 은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En capítulo 12 de Romano habla de siete dones espirituales.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과 Y, pero en primero de Corintio 12, 에베소서 4장을 보면은 에베소 4, 더 많은 은사가 나옵니다. Sale más dones. 그런데 로마서 12장에는 일곱 개의 은사만 얘기합니다. Y, pero en Romano sale solo siete dones. 왜 그렇습니까? Y por qué dice así?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Y está hablando de cómo utilizar dones. 첫 번째는 받은 은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Y hay que enfocar dones que ha recibido ya. 두 번째는 옳은 방법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Y hay que utilizarlo en manera correcta. 8절의 첫 번째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Y ahora el que reparte con liberalidad. 구제, 남을 돕는 자는 다른 동기를 갖지 말아야 됩니다. Y el que ayuda a los demás no hay que tener otra motivación. 오직 후한 마음과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Y solo con la liberalidad y con mente fiel tiene que servir. 그것이 구제의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Y esta es manera de utilizar el don de reparte.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Y el que preside con solicitud. 리더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필요를 보았을 때 그 필요를 빨리 채워줘야 됩니다. Y cuando el que tiene don de liderazgo, donde encuentre se encuentre necesidad, hay que llenar esa necesidad. 아, 나는 지금 바쁘니까 한 달 후에 해야지. Como estoy muy ocupado, voy a hacerlo después de un mes. 그것은 리더십의 은사를 사용하는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Esto no es manera de utilizar liderazgo. 리더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필요를 봤을 때 즉각적으로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Y todos los líderes, cuando se encuentran necesidad de sus seguidores, tienen que llenar esa necesidad de inmediato. 세 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Y ahora el que hace misericordia con alegría. 여기 즐거움이란 말이 나옵니다. Y aquí sale alegría. 금강에서 금을 캘 때 나오는 말입니다. Y esto sale cuando uno encuentra oros de la mina. 용광로에 광물질을 넣습니다. Ahora en horno pusieron minerales ahí. 열을 가합니다. Ahí da el calor, el 압력을 가합니다. Le da presión. 쓸모없는 불순물들이 다 녹습니다. Y todos los que es impuros eso se cambia en líquido. 금만 남습니다. Y solo se queda el oro puro. 이제 금빛 색깔이 납니다. Y ahora sale el color de oro. 금빛 색깔이 난 때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Y al encontrar el color de ojo puro oro. 아, 이제 금 나온다. Uno tiene alegría. 그 금을 봤을 때 즐거워하는 모습. Y esto es al descubrir el puro oro, uno tiene alegría. 바로 이 즐거움이란 단어가 거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Esa alegría salió de esa parte. 여러분의 배우자가 다이아몬드를 줄 때 다이아몬드를 보고 기뻐합니다. Y usted en antes de casamiento su su marido le dio el como es anillo con piedra preciosa. 바로 즐겁이란 단어가 다이아몬드를 볼 때 즐거워하는 단어입니다. Y esa alegría es al encontrar esa piedra preciosa de anillos. Usted se encuentra con alegría. 긍휼을 베푸는 자는 그런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Y eso es el que hace misericordia tiene que hacer con esa alegría. 이것이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Y esta es la manera de utilizar don de misericordia. 네. 한쪽에 여러분의 장점을 쓰시기 바랍니다. Y ahí escriba es el fuerte de ustedes. 세 가지 장점을 쓰시기 바랍니다. Ponga tres fuerte de ustedes. Cada uno ponga en espacio. 세 가지 장점을 다 쓰시고 나시면 세 가지 약점을 쓰십시오. Y después de escribir tres fuerte y ponga tres débiles. 약점을 쓸 때는 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Y le va a dar pena al escribir eso. 누구나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Porque todo el mundo tiene fuerte y débiles. 적어도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Y hay que preguntar tres preguntas por lo menos. 내 은사는 무엇인가? ¿Cuál es mi don?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Piense, ¿cuál es mi don dado por Dios? 아직 한 번도 생각해 보시지 않았다면 si no ha pensado todavía nada de eso hasta ahora 여러분은 은사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Hay que tener una prueba de don. 이따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Y voy a explicar un poco después. 자,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Y segunda cosa es qué cosa yo hago bien.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Qué hago bien? 세 번째, 나는 무엇을 못하는가? ¿Qué hago mal? 여러분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Hay cosas que usted hace bien y le gusta. 여러분이 잘하면 좋아야 됩니다. Y si le gusta, y tiene que hacerlo bien. 어떤 사람은 잘하는데 좋아하지 않습니다. Hay personas que le gusta, pero no lo hace bien.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데 잘하지 못합니다. Hay personas que le gusta, pero no puede hacerlo bien. 여러분의 은사는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해야 됩니다. Y su don es algo que hace bien y también usted le gusta eso. 여러분이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은사가 아닙니다. Y lo que usted no hace bien no es su don.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에 나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나는 중요하다. Dios me dio don para hacer propósito de Dios en la comunidad. 올바른 자기 평가를 내려야 됩니다. Y hay que tener el correcta evaluación de sí mismo.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Usted probablemente escuchó de Abraham Lincoln, el presidente de Estados Unidos. 그의 라이벌 중에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Y entre su contraparte había hombre que se llama Stanton. 스탠턴은 링컨을 향해서 많은 욕을 했습니다. Y Stanton él criticó mucho contra Abraham Lincoln. 링컨을 비난했습니다. Y él despreció Lincoln. 여러분 고릴라를 보려면 동물원에 가지 마십시오. Y él dijo usted si quiere ver gorila no vaya al zoológico. 링컨이 바로 오리지널 고릴라입니다. El Abraham Lincoln es el gorila original. 그래서 늘 링컨을 놀렸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정부의 장관을 뽑게 됐습니다. 링컨은 어떤 장관 자리를 두고 얘기했습니다. 이 자리는 스탠턴이 좋습니다. Esta posición le queda bien a Stanton.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Hoy todos los que estaban alrededor sorprendieron. 어떻게 그 사람을 추천합니까? ¿Cómo usted puede recomendar esa persona? 그 사람은 당신을 놀렸던 사람입니다. Esa persona estaba diciendo tú eres gorila. 링컨이 얘기합니다. Y Lincoln dice. 이 자리는 esta posición.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비판했는지 토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Esta posición no es para discutir que él me habló. 이 시간은 누가 가장 이 자리에 적합한지를 토의하는 시간입니다. Ahora es el tiempo para discutir quién es la persona más adecuada para esta posición. 제 생각에는 그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Y en mi opinión, eres la persona más adecuada. 올바른 평가입니다. Esto es correcta evaluación de persona.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올바른 평가를 내려야 됩니다. Primero todos nosotros hay que dar correcta autoevaluación de sí. 어떻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내립니까? ¿Y cómo podemos dar correcta autoevaluación? 우리의 은사를 알아야 됩니다. Primero hay que saber cuál es nuestro don. 여러분이 은사를 알기 위해서 para saber su don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Y primer Corintio de 12, Corintio 12. 나중에 읽겠습니다. Lo lean en la casa. 적어 놓으시기만 하면 바랍니다. Pero póngalo en la nota.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Primero Pedro 4:10.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Romano 12:6-8. 거기에 영적인 은사들이 나옵니다. Ahí sale dones espirituales.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영적인 은사입니다. Primero tiene lo que tiene que saber es dones espirituales. 두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Segundo hay que entender el vuestros entendimiento. 여러분은 무엇을 바랍니까? ¿Qué es su deseo de ustedes?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Cuál es su esperanza?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Qué es su preocupación? 여러분의 패션, 열망이 무엇입니까? ¿Qué es su pasión y su deseo?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곳을 알아야 됩니다. Y hay que saber dónde su corazón le lleva. 세 번째는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Y hay que saber su capacidad. 이것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입니다. Y eso es el talento que Dios le dio al nacer. 은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y don es algo que Dios nos da en tener fe en Cristo. 재능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주시는 겁니다. El talento es algo que Dios nos dio en momento de nacer.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목소리가 좋습니다. Y al nacer tiene buena voz alguna persona. 어떤 사람은 운동 신경이 뛰어납니다. Y otra persona tiene buen el poder de ejercicio.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습니다. Y otra persona tiene buena manualidad. 뭐든지 잘 고칩니다. Y repara todas las cosas. 그것이 재능입니다. Y eso es su talento. 내 재능은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Hay que descubrir cuál es mi talento. 네 번째는 우리의 성격입니다. Y cuatro es el nuestro carácter. 우리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Y todos nosotros tenemos diferentes carácter. 저는 조금 급합니다. Y yo apresuro mucho. 제 아내는 느립니다. Y mi esposa es despacio. 저는 덜렁덜렁 됩니다. Y yo hago cosas más o menos. 제 아내는 굉장히 꼼꼼합니다. Y ella, mi esposa es muy en detalles. 저는 굉장히 결단력이 있습니다. Y yo decido así, decido bien. 제 아내는 우유부단합니다. Y ella no puede decidir bien. 식당에 가면 메뉴를 봅니다. Y en restaurante ella mira menú. 저는 금방 결정합니다. Yo decido de inmediato. 제 아내는 메뉴를 보고 묵상을 합니다. Y ella empieza a meditar con menú. 한참 봅니다. Y mira mucho tiempo. 우리는 서로 다 다릅니다. Todos nosotros somos diferentes.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Y tenemos diferente carácter. 여러분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Y qué tipo de carácter usted tiene? 자, 영적인 은사를 얘기했습니다. Ahora hemos hablado de don, el don. 두 번째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Y hablamos de corazón entendimiento.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딘가? Y donde nosotros estamos dirigido. 세 번째는 능력을 얘기했습니다. Y hablamos de capacidad.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 Y cuál es el talento que Dios nos dio al nacer. 네 번째는 성격을 얘기했습니다. Y cuatro nosotros hablamos de carácter. 우리는 다른 전부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Y todos nosotros tenemos diferentes caracteres. Stained glass에 보면 많은 색깔과 무늬가 있습니다. Ahora el vidrio de muchos colores, hay varios colores. 교회는 마치 성도들이 스테인드 글래스 같습니다. Y como los miembros de la iglesia se aparece como diferentes vidrios que tiene en una ventana. 많은 색깔과 무늬가 있습니다. Hay muchos diseños ahí en ese vidrio. 그러나 하나님의 빛을 반영합니다. Y pero solamente refleja la luz de Dios. 우리는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Y todos nosotros tenemos diferentes caracteres. 내 성격은 무엇인가? ¿Cuál es mi carácter? 다섯 번째는 경험입니다. Ahora quinto es experiencia. 나는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 ¿Y qué tipo de experiencia yo tengo? 나는 가족 경험이 어떠한가? ¿Y qué experiencia yo tengo con mi familia? 자라나면서 부모님께 무엇을 배웠는가? ¿Y qué he aprendido en tiempo de crecimiento? 형제들과 어떤 경험을 했는가? ¿Y qué tipo de experiencia de vidas con mis hermanos? 가족 경험이 중요합니다. ¿Y muy importante experiencias con miembro de familia? 교육 경험이 중요합니다. ¿Y muy importante experiencia de su educación? 학교 다닐 때 어떤 과목을 좋아했는가? ¿Y qué sujeto a mí me gustó en mi estudio? 어떤 과목을 싫어했는가? ¿Y qué sujeto a mí no me gustó? 또 직업 경험이 중요합니다. Y también es muy importante experiencia de su trabajo. 나는 어떤 일을 했는가? ¿Y qué tipo de trabajo yo he hecho? 그 일을 좋아했는가 싫어했는가? ¿Y me gustó o no me gustó?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Y qué aprendí por trabajar eso? 사역 경험이 중요합니다. Y también importante la obra que ha hecho. 난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Y cómo yo he servido a Dios? 어떤 사역을 좋아했는가? ¿Y qué tipo de obra me gustó mucho? 어떤 사역을 싫어했는가? ¿Y qué tipo de obra no me quedaba bien? 다섯 번째는 고통의 경험입니다. Y ahora experiencia de sufrimiento. 난 지금까지 어떤 고통을 경험했는가? ¿Y qué sufrimiento usted pasó hasta ahora? 어떤 상처를 받았는가? ¿Y qué herida tiene adentro? 이 모든 경험이 중요합니다. Esta toda experiencia son muy importante. 이 다섯 가지, 첫 번째 영적인 은사. Primero el don espiritual.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Y dónde está dirigido su corazón? 여러분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Qué capacidad tiene usted? 여러분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Qué carácter usted posee? 여러분은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Qué experiencia usted posee? 여러분이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은 cuando usted regresa a su casa, 빈 종이를 내놓으시고 y saque un papel blanco, 이 다섯 가지를 조용히 써보시기 바랍니다. Escriba de respuesta de estos cinco cosas. 아까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Yo he hablado de dones. 로마서 12장을 보셔야 됩니다. Y hay que ver el Romano 12.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셔야 됩니다. Y también 1 Corintio 12 hay que verlo. 에베소서 4장을 보셔야 됩니다. Y también hay que leer Efesios 4.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셔야 됩니다. Y también 1 Pedro 4 12. 거기서 은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Y hay que pensar qué es dones espirituales. 잘 모르면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Si usted no puede encontrar su don, hay que preguntar a alguien quien sabe bien de usted.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에게 물어보십시오. Y pregunte al líder espiritual de usted.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는지 써보십시오. Y piensen que como mi corazón a dónde está dirigiendo. 내 꿈은 무엇인가? ¿Cuál es mi sueño? 나는 어디에 관심을 갖는가? ¿Y dónde yo enfoco mi atención? 나는 무엇을 바라는가? ¿Y qué deseo yo tengo? 여러분의 마음을 다 쓰십시오. Y escriba lo que usted tiene en su corazón. 세 번째는 능력입니다. Tercero es su capacidad. 모든 사람은 todo el mundo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más que uno piensa, 더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Tiene más capacidad que es. 어떤 사람은 집에서 화초를 가꾸는 것을 좋아합니다. Hay personas que le gusta cuidar plantas en la casa.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전혀 화초를 가꾸지 못합니다. Hay otra persona que no puede cuidar plantas en la casa.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잘 고칩니다. Hay personas que repara bien el carro.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합니다. Otra persona cocina muy bien. 어떤 사람은 집을 잘 고칩니다. Hay personas que repara bien su casa.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잘 인도합니다. Hay personas que guía bien gente alrededor.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돕습니다. Hay personas que ayuda bien otra persona. 이 모든 것이 능력입니다. Todo eso es capacidad.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Usted tiene más capacidad que usted piensa que tiene. 여러분은 지금까지 많은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Hasta ahora usted ha experimentado muchas cosas. 20년을 사셨습니까? Usted ha vivido 20 años. 20년 동안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Usted tiene experiencia de 20 años. 분명히 가족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Y en su familia tiene interacción con miembro. 저희 아버님은 제가 21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Y cuando yo era 20 tenía 21 años mi padre falleció.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무엇을 배웠는가 생각해 봅니다. Y yo pienso que aprendí de mi padre. 저희 아버지는 시간을 잘 지키십니다. Y él guardaba bien con la con el tiempo. 저한테는 두 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Yo tengo dos hermanos. 우리 삼형제는 전부 다 시간을 잘 지킵니다. Todos nosotros guardamos bien con tiempo. 가족 환경에서 배운 것입니다. Y porque nosotros en ambiente de mi familia lo aprendemos. 저희 아버님은 남을 도와주길 좋아합니다. Mi padre él le gustaba ayudar a los vecinos.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잘 줍니다. Y él tenía generosidad a dar cosas a vecino. 저희 삼형제는 다 주기를 좋아합니다. Y todos nosotros hermanos nos gustamos a dar cosas al vecino. 이것이 가족에서 배운 것입니다. Esto es tradición de familia. 여러분은 학교를 다니셨습니다. Ustedes han estudiado en escuela. 초등학교를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Hay personas que fue a la primaria. 중학교를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Hay personas que fue a la básica.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Hay personas que fue a diversificado y la universidad. 여러분이 좋아하셨던 과목이 있습니다. Hay sujetos que le gustaban. 저는 과학 과목을 싫어했습니다. A mí no me gustaba ciencia. 저는 역사를 좋아했습니다. A mí me gustaba historia. 영어를 좋아했습니다. A mí me gustaba inglés. 그래서 저는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Y así yo llegué a ser un pastor. 저는 과학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A mí no me gusta ciencia. 지금도 싫어합니다. Hasta ahora no me gusta.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Es muy importante que le gustó mucho en tiempo de estudio. 그것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Escriba eso y que no le gustó. 여러분이 지금까지 직장 생활했습니까? Y hasta ahora usted ha trabajado. 무엇을 잘했는지. Que ha trabajado bien. 무엇을 좋아했는지. Y que le gustó.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Y escriba eso. 교회 사역을 통해서. Y en la obra del Señor. 열매를 맺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Cuál es, cuál llevó frutos en la obra del Señor? 그것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Eso. 여러분의 상처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Y qué es herida que tiene adentro? 여러분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Qué es el sufrimiento? 그것이 나중에 다 사역에 도움이 됩니다. Y eso, su experiencia de sufrimiento ayuda a su ministerio también. 우리는 로마서 12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Y estamos estudiando Romano 12.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Y estamos estudiando cómo llegar a ser cristiano de Romano 12. 첫 번째는 하나님께 항복입니다. Primero hay que rendirse enteros a Dios. 두 번째는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La vida diferenciadas del mundo. 세 번째는 올바른 자기 평가입니다. Y tercero es hay que dar correcta autoevaluación de sí. 높게도 평가하지 마시고 y no hay que evaluar a lo alto. 낮게도 평가하지 마십시오. Y no hay que evaluar a lo bajo. 하나님이 주신 대로 지혜롭게 평가하십시오. Y como la medida de fe de que Dios le dio hay que evaluarlo.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십시오. Encuentre don que Dios le dio. 개발하십시오. Que lo desarrolle. 효과적으로 사용하십시오. Que lo use efectivamente.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Y Dios va a hacer grande obra por ustedes. 감사합니다. Gracias.